숨 막히는 고통도 별을 닦는 아픔도 수분 위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.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슬퍼져 최후의 모금에 승리를 달려라. 아무리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Yeah.